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인대표부가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과 그에 편승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월권 행위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11일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는 공보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보문은 최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를 내세워 유엔본부에서 전례 없는 지역그룹바별 비공개 통보 모임이라는 것들을 연이어 벌여놓으면서 반공화국 제재 열의를 고취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해 까발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결의 리행에 많은 나라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악청을 돋구면서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로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미국이 고안해낸 반공화국 제재 결의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제재 결의가 정의에 기초하고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며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것이라면 구태여 구골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행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더욱이 대조선제재위원회가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제재결의의 내용마저 뒤집어 엎고 확대 해석하여 나라들 사이의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식당 경영 같은 것까지 위법행위로 걸거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핵무력을 중추로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방력에 질겁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 나가 있는 우리 식당들까지 핵무기나 탄도로켓 제작 공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제재 광중이나 그의 대조선 정책 실행 도구로 전락된 제재위원회의 추태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밖에 될 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저들이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엔 사무국에 이미 여러 차례 제기한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때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제재 리행을 강요하기 전에 왜 그런 제재 결의가 리행되지 않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연단에서 그 적법성 여부가 해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화국 정부는 제재라는 미명하에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 제재위원회의 광란적인 적대시 책동을 초보적인 국제적 법규나 무역거래 상식마저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마저 짓밟고 암흑사위로 되돌리려는 반인륜적인 특대형 범죄 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